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SPN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우리가 주로 서럽다고 느낄 때는 이런 순간들이죠. 같은 잘못을 해도 나만 뭐라고 그럴 때, 남들은 다 밥 먹을 때 나만 못 먹을 때, 남들은 다 퇴근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을 때, 남들 다 있는 무언가가 나만 없을 때, 그리고 아픈데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똑같이 힘들어도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서럽진 않죠. 힘들어서 서러운 게 아니라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서러운 거거든요. 아프고 힘든 건 그래도 꾸역꾸역 참을만 한데 거기다가 서럽게까지 하면 진짜 복 받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기분? 자, 그 누구도 힘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요. 하지만 서럽지 않게, 좀 더 아프지 않게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또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금요일입니다. Friday Night, 다이나믹 듀오가 부릅니다. 될 것 같은 Friday night. Do it, do it, do it right.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Friday night. 오늘은 불타는 Friday night. 얘기를 만들래 오늘 밤. 오늘은 불타는 Friday night. 아 몰라 몰라. 어둡고 습한 기분에 무거운 기분 당장 환기가 필요한 지금 방전된 에너지 대출해 줄게 마 에너지 이자는 없어 갈채와 함성으로 갚아 좋은 건 나눠야 돼 간보고 숨기는 건 나빠 어차피 들통나 숨기지 마라 마라 뭘 더 감춰 억누르지도 마 막 비오르는 뜨거운 감정 오늘은 하나 되자 뭐 얼마나 산다고 내 건 내 건 나눠 몸 그리고 마음 내 거 다 가져 아끼지 마라 마라 재미는 나눠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Do it, do it, do it right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Do it, do it, do it right 네,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주말을 책임지시는 인포프레스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인포 이벤트로 네. 찾아온 김명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네. 벌써 또 주말 지나 갔는데 또 금방 주말이 오네요. 진짜 이 금방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 네. 맞는 게 최근에는 네. 정말 시간이 확확 이게 날아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나이에 따른 그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나이 그거를, 속도대로 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분이 처음에 누가 하셨는지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몇 킬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어쨌거나 10대 때보다는 한 4배 빨리 이제 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빨리 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이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네. 이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지낸다면 또 이 또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네, 좀 더 즐겁게. 네, 또 열심히. 좀 화끈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뭐, 화끈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아, 그런가요? 이제, 네, 이제 심장 조심하셔야 될 때 시간이 가까우니까. 네. 네 즐겁게. 네. 말 그대로 즐겁게 좀 보낼 수 있도록 짬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정보를 네. 좀 가져왔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 소식을 첫 번째로 가져온 이유는 정말, 정말, 정말 개인적인 이유에서예요. 네. 이게 그 뮤지컬인데요. 네. 뮤지컬이 이미 그 13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쭉 이제 공연이 지금 진행되어 있고요. 아, 네. 지금 이제 오늘 이후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딱 한 번 남아 있어요. 27일까지 이제 토요일인 27일까지 진행되는 이제 그 뮤지컬 공연인데 내일이네요. 예. 단순히 공연인데 뭐 이렇게 이 지금 그 사람이 흥분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네, 있는데 네.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일단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Saturday Night Fever. 저희 나이 또래라면 이 사람하고 머릿속에 네, 딱 떠오는 네, 사람이 네. 있을 거예요. Saturday 네. Night Fever라는 제목만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제목으로 하면 더 좀 가깝죠. 네네. 토요일 밤의 열기. 네. 누군지 아시겠죠? 존 트라볼타라고 하는 네. 굵직한 배우를 정말 이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쵸. 끌어올려놨었던 그 영화를 뮤지컬화한 거예요. 맞아요. 그 이름을 각인시켰던 영화죠. 네. 어휴, 어마어마하죠. 존 트라볼타가 키가 190이라고 해요. 190키에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그때 당시도 늘씬했으니까요. 그렇죠. 이 무대를 휘젓는 그 모습은 현란한 몸짓 예, 디스코였죠? 예. 어우 디스코. 어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게 70년대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디스코라고 하는 음악은 이 10대 또는 20대 초반에 국한된 아주 극소적인 그 문화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 속에서 너무 경박하다. 아 디스코라고 하는 건 너무 경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대중화될 수 없는 문화야라는 네네. 이런 심리가 되게 강했대요. 그런데 이 영화를 빌미로 네네. 이 영화를 시작으로 디스코 음악 그리고 그렇죠. 이 반문화의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디스코라고 하는 이 네네. 문화의 이 확대 이런 거를 가져왔던 영화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영화 이제 이런 영화로 또 이렇게 뮤지컬로? 옛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뮤지컬화 시켰다니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 공연이 일단 27일 날 두 번 진행이 됩니다. 2시부터 시작하는 공연 하나가 있고요. 네. 저녁 8시부터 진행하는 공연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제 지인 중에서도 어떤 무대에 서는 친구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마지막 무대잖아요. 마지막 날이 쭉 맞아요. 있는 모든 정열을 맞아요, 쏟아 붓는다고 해요. 마지막 네. 공연에. 맞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공연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특히 뮤지컬이니까 네.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고 싶네요. 네. 요게 지금 공연이 글렌 이든에서 이제 공연을 해요. 글렌 이든에 있는 플레이하우스 시에러에서 진행되니까요. 그 아마 근처에 계신 분들을 한번 여기 서쪽이죠, 그럼? 네네네네. 약간 서쪽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위치 확인해 보시고, 가볼만 하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쭉 소개했던 게 네. 본의 아니게 네. 주로 시티 아니면은 노스쇼에 네, 좀 공연이 국한이 돼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마침 이렇게 약간 서쪽을 치우친 이 공연들이 이렇게 제가 찾아지니까 네. 이런 공연들 제가 이렇게 짬짬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제 그쪽 분들도 지금까지 나한테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이제 갈 기회들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네네. 한번 이렇게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비싸겠네요. 이게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공연 자체의 네. 특성상 이제 어른만 이제 주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딱 고정돼 있네요. 25불이라고. 생각보다는 뮤지컬인데? 비싸지 않아요. 뮤지컬인데 네, 네. 규모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큰 뮤지컬이 아니라 약간 조촐한 뮤지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25불이라고 하는 그 금액으로다가 일단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특히 이 Saturday Night Fever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그룹이 이제 있는데요. 비지스라고 하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분들 목소리는 저는 지금도 못 따라해요. 그 캐냐알픈 김종국이 아마 이 목소리를 듣고 자기 목소리를 연마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 얇은 그 그렇죠. 목소리로 부르는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네네네.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남자 목소리도 아닌 그 가성을 두성을 많이 이용한 그 목소리 이제 네, 네, 네. 딱 김종국 목소리 이제 그 가수 목소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 목소리를 부르는 정말 우리 정서상에서는 이질감이라는 전혀 이렇게 0%도 있을 수 없는 네, 그 음악을 즐기면서 네. 또 눈으로다가 또 이렇게 즐거움을 네. 또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그러면... 한번 요 공연을 또 소개해드리면서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음악을 안 듣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들어봐야 돼요. Night Fever라는 제목으로 비지스가 불렀죠. 네. 그 영화 주제곡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Night Fever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열기가 느껴지네요. 네. 땀 닦으세요. 땀 닦으세요. 땀 닦으세요. 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건데. 그럼요. 그럼요. 네. 이게 춤이 그 왜 자꾸 영화 해도 이 얘기를 하게 할 수밖에 없네요. 손이 막 이렇게 위로 있으니까. 올라갔다 막. 최근에는 정말 그 싸이에 의해서도 네네. 이 안무들이 많이 이렇게 표초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 춤에 이제 고 때 있었던 여러 이제 안무 중에서 한두 개를 가져다가 지금도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이 문화가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다시, 감성, 다시. 감정. 맞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때 영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싸이가 추는 멋진 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 그 춤도 원조가 있었다는. 맞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정신이 원조죠, 진짜 이게. 네, 진짜 원조. 와, 이때 안무팀 누구였을까? 진짜 진짜 대박을 원조. 대박을 이렇게 오랫동안 낼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자, 다음 소식 또 페스티벌 소식을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저도 이제 짧은 제 뉴질랜드 경험으로서는 참 네. 독특한 페스티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또 새로운 페스티벌이군요. 네,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마오리족 페스티벌이 됐던 아니면 로컬 페스티벌이 네, 됐던 네. 이렇게 한쪽 지역 어떤은 또 지역 중에서도 한 장소에 좀 국한돼서 그렇죠.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네, 이제 되잖아요. 네. 또 그만큼이 행사라고 하는 게 뭐 관리 측면에서 좀 편하고요. 네, 네. 근데 요 행사는 이 아본데일이라고 하는 네. 진짜 이 아예 장소를 그렇게 해놨어요. In and around Avondale. 즉 이 안에서 여러 곳에서 행사들이 쭉 진행되는 건데요. 네네. 제목이 그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WHAU 저는 파우라고 이제 여기 마오리족 발음이다라면 네. 그거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네. 있는데요. Far Pacific Festival라고 해서 네. 이 아본데일을 근간으로 네. 그 쭉 바닷가를 따라가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큰 행사래요. 그러니 전체적인 아본데일 네네 지역을 그쪽 나눠서. 지역에서 아마 초기에 정착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지금 마오리족 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네네, 이 사우스 퍼시픽 분들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일단 이 행사의 근간을 이루는 건 일단 요 퍼시픽. 네네. 예, 퍼시픽. 사람분들의 문화를 알리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큰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그러네요. 큰 행사네요. 네. 행사는 일단 25일에서 28일까지 또 여러 날 걸쳐서 또 진행이 되고요.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군요. 그럼요. 네네. 이제 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쭉 진행돼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 행사가 쭉 진행될 거고요. 네. 일단은 행사 시간은 일단 따로 몇 시 이런 것보다는 없겠네요. 네. 일단 어제 10시에 이미 시작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일요일 날 밤 10시까지 이 행사가 계속된다. 네.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나온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행사가 이제 약간의 이 행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제가 부가적으로다가 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 도시 근처에 위치한 저희들이 계속 말을 많이 들어 네.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그 도시인 뉴린, 그린베이, 뭐 켈스턴, 로즈뱅크, 에번데일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근처. 뉴윈저 그리고 블랙 블록하우스 베이. 네, 엄청 넓은데요. 네, 이 범위에 사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파우라고 하는 네. WHAU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도 일단 이쪽 지역 그 사람들 분들 중에서 그 웨이타마타 하버 이제 그쪽 이름에서 요거를 따왔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 있는 해안가, 네네, 해안가에서 네네, 이제 그 이름을 따와서 이제 지금은 그 파우 커뮤니티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네. 그 커뮤니티라고 해요. 이게 좀 역사가 있는 페스티벌인가 봐요. 네네네. 일단 그 전에 얼마나 이 행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일단 네네. 찾진 못했지만. 일단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일단 커뮤니티 자체를 일단 이렇게 형성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 행사 속에서 결국은 그 이 퍼시픽이라고 하는 문화를 잃지 않고 쭉 가져가기 위한 네.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뭐 한인의 날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부채춤을 이제 보인다든지 뭐 가야금 네네.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일단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한인회관에 모여서 그 행사를 쭉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 지역에서 그러네요. 네. 그 안에서 우쿨렐레 뭐 공연을 네네네. 한다든지 아니면 퍼시픽 랭귀지에 대한 이런 그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퍼시픽 그 사람들 결국은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그 이 퍼시픽 그 자체적인 문화 음식 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하는 시간도 갖고 네네네. 하는 이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클래스도 있군요. 일단은 뭐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그 이 식민지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할까요? 하고 또 많은 차이점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초기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네. 이후에 그 약간 불평등이라고 아직도 이렇게 좀 네네네. 논란이 되고 네네네. 있지만 그래도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이랑 비교하면은 다른 네. 그런 같이 공존하는 시스템의 네. 이런 협약을 통해서 이 퍼시픽 문화가 그래도 많이 자리를 아직도 잡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화들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 모습들이 또 제가 볼 때는 약간 또 오 하고 참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일단 미국 같은 데 가서 인디안 문화가 참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인디안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렇죠? 거기는 원주민들의 문화는 결국은 이 박물관에서밖에 못 보는 그렇죠. 예, 그런 죽은 것보다는 문화죠? 네네네. 그거와 다 좀 다른 그나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싶어서 이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행사를 가서 즐기시는 건 프리고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있다. 또 제가 와, 이제 가져왔고요. 참 재밌네요. 이런 행사도 이게 그 지역 그다음에 이 퍼시픽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참고하시면 그냥 그 안에를 같이 즐기고 또 먹고 듣고 하면서 네.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네네. 그럼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한 걸음쯤 뒤에서 바라보던 분들은 네. 일단은 저는 좀 운이 좋아서 제가 네. 있던 마운트 웰링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쪽에 퍼시픽 분들이 좀 많이 사세요. 네.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도 당연히 그쪽 학생들이 많고요. 학교 행사에 가서 그 부모님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서가 좀 비슷하죠? 네. 동양 사람들하고. 네. 일단은 뭐 자제분들도 많이 나시고요. 여기는 다자녀가 너무 네, 흔하죠. 네. 그러면서 애들에 대해서 정말 편한 그 교육관이라든지 다른 피부지만 그 피부를 끌어안아주고 하는 그 포용성에 대한 부분은 네. 정말 정말 감동이었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네. 한번 즐겨보시고요. 네, 네. 여기 어울리는 음악. 어울리는 음악을 찾다 네. 찾다 어? 이런 음악도 참 느낌이 괜찮은데 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옆에 호주란 나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 서양 문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컨트리 음악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한국의 이제 트로트처럼요. 그렇죠. 그 노래를 오랫동안 불러오신 가수가 한 분 계신데 저 어, 이분 되게 좋아해요. 네. 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냈던 노래 중에 트로피컬 피버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네. 열대 우림에 대한 일단 찬송에 가까운 노래예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요. 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Wish I could explain how it feels when I'm heading up to Queensland. It hits me when I see the sign to Byron Bay. Mango, sugar cane, I can't explain. A tropical fever. Gonna say, hey, won't you miss the harbor? All the cultural delights, the neon lights. Fast track, rat pack, keep a flat, I'll be back. The tropical fever. Tropical fever. It's like in the warm rain. You won't recognize me. I wish I could explain how it feels when I'm heading up to Queensland. It hits me when I see the sign to Byron Bay. Mango, sugar cane, I can't explain. The tropical fever. Tropical fever. Tropical fever. 못해 듣고 못한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이게 딱 뜨거운 여름이 생각나는 약간 그런 노래예요. 네네. 이분이 그 호주 가수 네. 분이라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네네. 뮤직비디오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구수하신 것 같아요. 생기신 것도 구수하시고요. 네네. 그 전에 제가 오래 전에 알던 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방송 많게 하면서 네네. 이제 이쪽 사우스 퍼시픽 뭐 이런 거 네네.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대표적인 조금 알던 분인데 네, 분 중에 왜냐면 컨트리 음악이라고 하는 건 이 이쪽 젊은이도 네. 좀 안 듣는 음악이에요. 그렇겠죠.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트로트 안 듣듯이 네, 여기 젊은 사람들 트로트 아 이거 뭐 이 컨트리 음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 오히려 제가 일부러 막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오히려 더 그런 거부감 없이 없어요. 저희는 이게 컨트리 음악하고 트로트가 뭔가 미묘한 이렇게 뭔가 이게 연장선상 네, 있는 네.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네. 다음 소식은 문화 네. 소식인데요. 네. 일단 아트 쪽이에요. 보통 아트라고 네. 하면은 네. 조금 딱딱하다. 이제 앉아서 뭔가 보기만 하고 오기에는 정적이죠. 거부감이 있다. 네. 정적이다. 네. 이런 또 문학적 표현을. 네, 네.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요 아트는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는 그 아트예요. 참여해서. 네, 네, 네. 일단은 더 독특한 거는 네.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일단 소개된 성함은 네. 제강이라고 소개가 되시고 있어요. 아, 제가. 예, 예. 일단 한국 이름을 하면 강제 이렇게 되시겠죠. 여자분이시고요. 아, 네. 한국에서도 계속 이쪽 미술계 쪽에서 공부하시고 일하신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오클랜드 넘어와서 이쪽 오클랜드 쪽에서 네네. 이제 계속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서서도 다른 행사 같은 경우를 쭉 준비해 오셨고요. 네. 최근에 와서 이미 끝난 행사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즐길 수 있는 행사하고 두 가지 행사를 또 준비하셨었고 네. 지금 해주신 그런 행사예요. 반갑네요. 네네네, 반가워요. 네. 일단 8월 20일 날 먼저 네. 한번 그 드로잉 스페이스라고 예, 예. 일단은 이 색깔, 공간과 색깔에 대한 주제로다가 일단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때도 그렇게 직접 같이 하는 네. 행사였어요. 네. 그리고 요번 행사는 네. 요 주변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폐 자재 같은 걸 이용해서 훌라후프를 만드는 행사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내일. 재활용하는 네네네네. 그래서 토요일 27일 날 이제 행사가 있고요. 오후 2시서부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장소는요? 장소는 여기가 이제 그 티티랑이. 네, 티티랑이 쪽 행사이고 네. 우루 와이타케레 네,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네, 진행이 돼요. 네, 거기 갤러리가 있어요. 네, 가보셨군요. 네, 여기 건물이 가봤어요. 되게 그 오래된 이렇게 약간 옛스러운 네, 좀 그런 건물로다가 네, 제가 알고 있어요. 1960년대 건물로 알고 기억나요. 네, 순 벽돌로 이렇게 저희가 네, 맞아요. 되게 호텔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제가 몰랐네요. 호텔도 이렇게 또 개조해서 또 아트 공간으로 사용하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옛날 왜 이렇게 띵 손으로 여는. 네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은 박물관은 아니 박물관이라 이런 갤러리를 쓰기에는 너무 적합한. 네 아주 그러겠네요. 네. 그래요? 네네. 미국에 갔을 때 한 번 제가 진짜 사용하는 건물인데 아직도 네네. 그런 엘리베이터 쓰는 데가 있었거든요. 문을 못 열어서 못 내렸어요. 제가 이거 왜 안 열리지? 이러고 가만히 서 있었던 기억이 네. 밖에 있던 사람이 열어줬었던 기억이 나요. 네. 하여튼. 오 그런 장소라고 네네네. 하네요. 아 이거 더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아, 별 거기서 그 말씀드린 대로 27일 날 오후 2시서부터 만약 그 전에 가서 행사에 이제 참여하시면요. 네. 어떻게 그 훌라후프를 만들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또 놀이를 할 수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쭉 설명이 이제 될 거예요. 오래간만이네요. 저도 이쪽은 예술인의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티티랑이가 조그맣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제 행사도 하고요. 그 의외로 이런 행사가 많았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를 본 거는 처음이네요. 네, 그래요. 네. 아마 행사가 소개돼도 좀 조그맣게 소개된다든지 맞아요. 이래서 흔하게 못 접하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마침 또 이렇게 한국 분이 또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주최자로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요. 여러 문화가 같이 또 이런 거 가족이랑 또 함께 한다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입장료는 어떻게 돼요? 입장료가 프리입니다. 아, 참 바람직하네요. 참 이런 거 보고 있다. 앞서서도 제가 계속 행사를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게 이런 것도 어떻게 프리로 진행되지? 네, 이번 게 특히도 프리가 많네요. 네, 그러네요. 쭉 세 개가 다 그러네요. 네네. 네, 제가 일부러 뽑은 건 아닌데요. 그러게요. 그 행사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 카운실이 준비를 했던 로컬 커뮤니티가 준비했던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들이 준비하고 그 준비한 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네네. 뭐 재능 기부라고 하면 좀 더 거창할까요?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일전에 몇 주 전에 또 소개해드렸지만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맞아요. 준비하면 있어서도 네. 또 이게 물론 그때 그 극장이 이제 어떤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일부러 이렇게 무료 공연도 맞아요. 좀 하고 맞아요. 나중에 유료 공연도 또 하고 맞아요. 네, 이런 식의 그 어떤 밸런스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가 일반인으로부터 이렇게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이게 만약에 비싼 돈 주고 간다라고 하면 솔직히 가는 사람만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이렇게 프리 이런 공연이 이제 공연이든 이런 행사든 이게 진행된다면 정말 시간만 나면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옆에 가까운데 카페도 있으니까 공연 보고 살짝 즐기고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이렇게 또 서쪽이라. 살짝 얹어주시는 이런 그 토핑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라서. 그러면은 제가 행사 가면은 집에 가서 또 차 한 잔 초대해 주시나요? 좋죠. 오세요. 네. 여러분 다 초대받으셨습니다. 주소는 특정 사람만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놀고 뛰고 하는 이런 그 행사다 보니 제가 또 어울린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산울림의 개구장이라는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이거 듣고 싶네요. 빨리. 네, 한번 듣고 또 다음 행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산울림의 개구장이. 우리 같이 놀아요. 뛰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입마엔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불러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좋은 노래 불러요. 이마엔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괜찮이. 아, 이 노래가요. 딱 이 가사가 어울려요. 우리 같이 노래하며. 네, 나요. 춤을 추며 노래하며. 네. 아, 그 얼마 전에 이 김창완이라고 하는 가수가 정말 네. 아직도 여전하구나. 아, 얼마 전이라니까 좀 뭐 거리가 있네요. 네. 이제 이 지금의 유명한 가수들과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한다든가 노래를 네네네. 같이 만든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 보면 참 여전하구나 이분은. 목소리가 똑같거든요. 이분 그러니까 목소리가 가장 뭐 늦게 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를 하는 업으로 네. 먹고 살 뻔했었던 네, 네, 맞아요. 그런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쪽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해요. 일단은 가수들이 오래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목소리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늙고 가장 늦게 퇴화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그대로시죠. 네.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네. 여러분 목소리 소중히 하시고요. 네. 그 다음 소식은 이 코미디언들이 모여서 하는 공연 소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코미디언의 공연을 이렇게 앞서서도 한 두 번 정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지 언어도 아직 적합하지 않은 이제 잘 안 들리는데. 이거는 개그는 뭐 너무 개그는 어렵죠. 더욱더 저 사람 이게 주변 사람들이 와 웃는데 가운데서 뻘쭘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있게 되는데요. 개그가 다 추가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개그들의 여러 장르 중에서 네. 유일하게 함께 웃으실 수 있는 게 또 한 장르가 있어요. 아, 이 부분이요? 슬랩스틱이라고 저희들 흔히 부르는 몸으로 약간 웃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 몸 개그죠. 근데 이 개그 이제 제가 가져온 이게 사실 제목은 이게 피켓믹스드 임프로브 밴디츠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피켓믹스는 여러 문화가 이제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여러 장르를 막 하는 공연이에요. 네. 일종의 소공연이고요. 네네. 일단은 아무나 진짜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공연이에요. 아, 일단 그 스케줄이 나오면은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해서 가서 이제 막 그냥 공연하고 내려오는 이런 건 이런 공연에. 근데 사실상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 The Improv Bandits라고 하는 이 팀은 그렇게 작은 팀은 아니고요. 유명한 일반인도 팀이에요? 하고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네.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제 여러 공연도 이제 해외 투어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그 공연 이후에 지금 이제 돌아와서 네네. 다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게 지금 27일, 28일 이틀간 그 공연 시간이 잡혀 있고요. 네. 27일은 아, 27과 28 다 똑같네요. 27, 28 양일간 시간이? 두 번의 공연이 있어요. 네. 10시 반에 한 공연이 있고 11시 네. 반에 두 번째 공연이 있고 이게 두 번 공연이 진행되고요. 또 장소는? 다만 27일과 네. 28일 그 공연하는 위치 장소가 달라요. 아, 달라요? 네. 27일 날 같은 경우는 그 아우테아 센터 쪽에서 진행이 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28일 날에는 그 브루스 메이슨 센터라고 네. 그 타카프나에 네, 있는 공연장에서 진행이 되니까 요 앞에 공연 자기 댁 집 근처 네네. 이제 혹시서 가까운 쪽에 이제 막 공연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서 보시기가 편한 게 네네. 이 공연도 프리예요. 아, 오늘은 정말 부담 없는데 내용은 다양하고 알차네요. 네, 네, 네. 특히 아까 제가 잠깐 앞서서 소개해드렸듯이 이거는 아마 다른 개그보다 좀 더 가볍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슬랩스틱을 잠깐 네. 말씀드렸죠. 오해하실까 봐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덧붙이자면 네. 이 팀은 물론 말을 해요. 네. 무조건 다 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 개그의 일부를 네. 이런 행동으로 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버무려서 네, 네, 네, 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그 특히 이 개그팀의 특징은 네. 이름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름이 앞에 improve라는 단어를 썼지만 네, 네, 네. 사실상 이 improve가 저희가 생각하는 향상하다의 그 improve가 아니고 네. improvisation이라고 그래갖고 즉흥적인 아, 예, 약자를 이제 써가지고 이거 항상 즉흥적으로다 하는 그런 개그의 달인들이라고 그래요. 아, 머리가 아니, 좋으시겠네. 어,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도 뭐 머리가 아주 비상하시잖아요. 네네네네. 특히 이제 이 고객하고 같이 호흡하는 이분의 이제 공연의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막 공연을 하다 말고 관객 쪽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오면 거기에 네. 이렇게 다 받아줘요. 아. 받아 대답도 하고 아~ 막 이제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네네.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개그 말고 다른 영화에서 보면은 개그 할 때 이렇게 같이 관객 또 직접 나와서 뭐 네네네. 하고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사실상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네. 그 이런 프로가 활성화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무대에서 공연하고 관객들은 웃어만 주고 하는 네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소통이라고 하는 분위기로다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거군요. 예, 그런 개그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뭐 가볼까요? 어, 좋죠. 일단은 갈 게 많네요. 예, 이 행사 이런 행사라가 일단은 이 어른분들은 되게 부담이실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가서 저도. 답답하고 하지만. 이 아이들을 만약 같이 아이들을 그런 문화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 이렇게 노출시켜 주었을 때 그러니까는 이 현지인들을 이해하는 그런 네,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그러겠네요. 말씀드렸지만 그 퍼시픽 그 행사라든지 네네. 이런 이 현지인들은 우리는 별로 안 웃기지만 현지인들은 웃긴 웃음 코드라든지 네네. 네,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네네,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큰 결국은 어느 언어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보통 성인이 네. 성인이 돼서 다른 나라로 완전히 이주를 해서 네. 그 나라의 언어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한 6년에서 7년이 걸린다. 네. 하지만 그건 100%가 아니고 6, 70%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30, 40% 빈 게 뭐냐면 문화라고 해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화할 수 없는 네,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30, 40%라고 해요. 말이 안 돼서가 아니고 말이 안 돼서. 공유가 안 돼서. 다 알아듣겠어요. 맞아요. 다 알아듣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웃기거나 그렇죠. 안 슬픈 거죠. 그렇죠. 막 공감이 안 되는 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게 바로 그 문화라고 해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문화에 저희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노출시켜주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이 나라를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융화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네. 귀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EBS 아닙니다. 네. 네. SPN TV 예, SPN 네, 남태평양 이벤트 지금 네. 진행 소식하고 있고요. 맞아요. 자, 이 소식 지나면서 네. 좀 약간 또 들썩들썩하는 네. 음악을 하나 제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일단 물론 약간 안 어울 수 있지만 행사 쇼라고 하는 느낌에서 이제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MC 몽의 서커스라는 노래를 네. 오랜만에 네. 한번 네. 들어보자 하면서 가져왔어요. 네. 오랜만에 MC 몽의 서커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Monkey Circus. Come on, come on, welcome to the show. You're waiting long, long time. Open your eyes, scream and shout. It's time for show. Everybody say one, two, three. 돈벌이에 충실했던 예능계의 별이요 까불 때도 모이요 뒤따라 흔들흔들 따라갔던 딴따라 중심을 잃지 말고 음악 하나 버리다 관객들은 제페토 몽이는 피노키오 가끔은 대중을 속고 속이는 피노키오 거짓까지 지를 듯들의 답비요 길고 짧은 건 눈대중으로 대충 키노피오 Ready get set go 내포로 발사 온몸을 날려버리고 Ready get set go 내포로 발사 눈물을 날려버리고 아들이 뻔뻔한 situation 엇갈리더라도 just have some fun Shows just begun 내 번지 앨범 우리와 함께 섞었어 모두 전화 프로젝트 섞었어 음악에 오직 그대만의 비춘 포커 1등 갖고 오지 승자와 패자 칼이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패자 눈물조차 아까웠어 메마른 사람들 방한간에 헛거겼어 가난한 사람들 시련에 쓰린 상처 통곡한 사람들 조국이 자들 금지 부르지 고 대포로 발사 온몸을 날려버리고 뭐라고 자기 밥그릇은 정해져 응보 Just just be gone 내 번지 앨범 우리와 함께 섞었어 모든 자리가 주말에 기분이 물씬 납니다. 네. 주말 일하신 분들도 그냥 기분 좋게 일하시기 바래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고르려고 네. 노력하는 이유가 네. 이 방송이 금요일 날 저녁 때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금요일 날 네. 저녁 때 이렇게 쭉 깔아져 있으면은 주말이 왠지 같이 이렇게 깔아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말 금요일 날 밤에 네. 또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늦은 시간까지 안 자기에 제가 허용을 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금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드디어 불금이다 이러면서 막 지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게임도 하고 TV도 네, 보고 네. 막 하면서 좀 늦게까지 깨 있는 날이라 오히려 그런 게 주말에 좀 더 이렇게 네. 그 기분을 끌고 가는데 맞아요. 전이체 역할을 해주고 또 그 주에 가져왔던 스트레스도 좀 풀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이 의외로 같이 이렇게 뭐 하는 시간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네네 저희도 의외로 하고 싶어도 맞아요. 많지 않아요. 금요일 날은 무비데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네요. 네네. 네네. 저도 이제 참 아, 딸내미 갑자기 또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네요. 또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아. 네네. 극장 또 가야겠네. 아, 극장 가야 되네. 자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네. 재미난 거는 저도 의도 이거를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고 네. 일단 다른 내용에 이제 이렇게 내용을 신경 쓰다가 보면은 네. 놓치는 부분인데. 네. 이것도 풀이에요. 그러고 아, 보니까 오늘 가져온 행사가 다 무료 공연, 무료 강연 뭐 이런 거네요. 그러네요. 훨씬 마음이 가볍네요. 네, 가볍네요. 물론 아까 저 하나 저기 25불짜리 하나 있긴 했지만 네네. 그거 빼고는 네. 자, 요거는 약간은 신비로운 행사입니다. 그래요? 일단 27일 토요일 날 진행이 네. 되고요. 시간도 아주 적합해요. 네.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조그만한 강연이고요. 아, 한 번이네요? 네. 한 번, 이건 한번 해도 충분할 거예요. 아, 왜냐면 두 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UFO에 관계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제목이 참 의미심장한 게 네. UFOs and their spiritual mission이에요. 아. 뭔가 이런 정신적인 것까지도 하는 이야기하는 어려운 건데 네 이제 뭐 가볍게 뭐 과학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UFO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 물론 이제 미확인 비행물체를 네네. 찍은 사진도 있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땅에 만들어지는 그 미스터리 서클 이제 크롭서클이라고도 하죠. 네네네네. 저는 신기하죠. 솔직히 되게 아깝긴 해요. 그 다 키워놓은 그 밀 이런 거를 밀어버리고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게 좀 밉긴 한데 이제 그런 이런 패턴들이 네네.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요. 일부러 만들어서 들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사실상 증빙되지 않은 그런 서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매니아층이 있겠는데요. 있어요. 굉장히 두툼해요. 네, 그 이런 매니아들이 사실 연예인들도 가끔 네.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아예 대놓고 저는 믿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이제 네, 네.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네. 편집당했을 건데 이제는 그, 지금은 네, 왜냐면은 네. 아무도 없다고도 증명을 못 하거든요. 있다고도 증명을 못 그렇죠. 하지만 없다고도 증명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논쟁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분들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요. 네. 이게 리서치 페이퍼랑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 네. 일단은 그 오프닝 스피치로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끌고 가실 거고요. 이 행사에서요. 정말 재밌네요. 네. 어떤 우리가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이 어떻게 변해왔고 뭐 이런 얘기도 쭉 하시면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 우주적으로다가 네. 일단은 그런 어떤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있는지 이런 갑자기? 얘기들이 있다라고 네. 해요. 네. 만약에 쉬쉬하면서 네. 이런 쪽에 관심을 쭉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이게 타카푸나 월 메모리얼 홀에서 진행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시간 확인하시고 네. 장소 확인하셔가지고 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참 특이한 소식으로. 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작은 그룹이 좋아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소식까지 제가 네. 가져왔어요. 아 오늘 정말 또 항상 느끼는 건데 다양하고 오늘 알차고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까지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가벼운 주말 준비하시고 네네.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곡 기대되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 외계인에 관계된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네. 그 예전에 있었던 영화인데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하나인 마이클 조던이 나왔던 영화? 네, 나왔던 영화예요. 아, 네네네. 스페이스잼이라고 하는 아,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 저 이거 봤어요. 영화 스페이스잼 마이클 조던에 나온 거. 이걸 보셨어요? DVD로. 오래된 영화인데. 아. DVD로. 이거 극장에서 보셨다 그러면 이제 또 나이 다 뽀록 나죠? 네. 이 스페이스잼 그때는 완전 센세이션이었어요. 맞아요. 실사하고 만화가 맞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가 없었거든요. 신기했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도 농구를 합니다. 그렇죠. 농구. 네. 네. 그 이상한 그 캐릭터들과 함께 네. 외계인들과 농구 시합을 하는 그 재미난 영화의 참. 주제곡이었던 네. 그리고 불렀던 그 쿼드시티 디제이스라고 네, 하는 네, 네. 그 그룹이 이 노래 제목이 똑같아요. 스페이스잼. 아, 그랬군요. 네. 그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UFO.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참 이런 걸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 게 되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남들 다 그리고 여기 있어 하고 그냥 바보 취급을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행사처럼 가져올 네, 수 네. 있다는. 네, 아주 특이한 혹시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신 스페이스잼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